여러분들 이렇게 여기 와보니까 장소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수련회 장소 이렇게 좋은 거 처음 봤습니다. 오늘도 좀 보니까 눈도 올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3일 동안 요한계시록 말씀 나누게 되었는데요. 좀 그 여러분 제가 재작년에 10월에 여기 신앙교회에서 그 부흥 사경회 때 혹시 여러분들 함께 하셨나요? 그때 들으신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저기 한 분밖에 없네. 예. 네, 그때 있다는 얘기는 듣고 여러분 바쁘셔서 못 오셨군요. 알았습니다. 아, 제가 좀 더워서 이거 좀 저고리를 벗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나요? 성경 별로 관심 없죠? 관심은 있는데 잘 안 읽어요? 네. 요즘 청년들이 참 그 성경을 좀 안 읽는 것 같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이 성경하고는 좀 좀 이렇게 거리가 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를 하면 나 졸아. 찬양할 때는 다시 깨는데 성경 이야기할 때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근데 여러분 여러분 젊었을 때 정말 관심을 갖고 해야 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잘 배우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들 같은 자녀, 여러분 같이 그 대학생 자녀를 둔 아버지인데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빠가 먼저 간 길을 그 경험과 경륜을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감있게 받아들이지는 않아. 그래서 뭐 아빠는 얘기하세요, 나는 자겠습니다. 별 무관심해. 어느 순간 자기들이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빠 얘기가 맞는 것 같아.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지낼 때는 사춘기 겪으면서 자기 잘난맘한테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대학교 들어가고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해 계획해 보니까 아빠가 그동안 얘기했던 것이 맞는 구석이 있다란 말이에요. 네. 그때부터 이제 아빠랑 얘기가 되기 시작해요.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렇게 된 걸 그런 상태를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철이 들었다. 철이 들었다. 예. 여러분들 교회 안에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또 어른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부모들, 부모님들이 계시죠? 특별히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가장 정말 최선의 것을 주길 원하죠. 여러분 부모님들의 말씀에 잘 이렇게 들으려고 하시고 특별히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나누려고 노력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 부모, 어머니, 아버지들은 한계가 있어요. 늙으면 죽어요. 여러분들의 곁을 떠납니다. 또 개인적인 어떤 또 욕심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 잘해주고 싶지만 그게 항상 최선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의 영혼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은 죽지도 않으시고 또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항상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에 그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또 그분이 뭘 원하시는가? 또 그분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길 원하시는가? 그분이 살아계신 건 분명한데 어떻게 그분과 만나지? 눈에도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기록된 말씀. 여러분, 시대가 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사람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 얘기하고 시대가 지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다 틀릴 수가 있어요. 자기식대로 얘기하니까.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두셨어요. 이 말씀은 몇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서나 우리는 동일한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죠. 만약에 A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의 식대로 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B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식대로 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기 식대로 막 얘기를 해요. 그럼 누가 뭐가 옳은지 모르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바꿀 수 없고 변경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셨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배우려면 좋은 선생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배워보셔서 아실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프로페셔널한테 배우는 거하고 이 아마추어한테 배우는 거하고 그 배움의 강도가 다르게 틀리죠. 운동도 마찬가지. 운동도 동네에서 이렇게 막 하는 그 동네 축구, 동네 테니스 맨날 배워봤죠. 거기서 거기예요. 근데 정말 프로한테 배우면 처음부터 이 폼부터 잡고 차근차근히 배우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이 성경은 좋은 선생을 만나셔야 돼요. 성경을 배우는 것도. 여러분, 이번에 요한계시록 하는 거 알고 오셨죠? 네. 아, 요한계시록 하는 줄 알았으면 안 올걸.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겠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관한 여러분 제대로 선생을 만나셨습니다. 이번에 뭐 박수 한번 치시죠. 여러분, 성경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여기 이제 대학생들 보니까 이렇게 대부분인 것 같은데 대학교 청년들도 있고 뭐 직장인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가지고 여러분 전공 서적 딱 볼 때 처음에 어려워요, 쉬워요? 당연히 어렵지. 근데 한 학기 그 전공을 다 배우고 나면 책이 어려워요, 쉬워요? 나를 놀리려고 작정하고 있네. 그럼 얘를 잘못 들었나? 뭐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처음 대할 때보다 좀 한 학기 또 두 학기 지나고 나면 그런 것들이 조금 익숙해지겠죠. 그래서 생소했던 그런 단어라든지 생소했던 용어, 공식 뭐 이런 것들이 좀 익혀지면서 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가는 그런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성경은요,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일단 2000년 전에 기록되었고요. 신약 경우에는 구약은 그보다 더 오래전에 기록이 됐어요. 요즘 말하면 고문서죠, 고문서. 고문서. 근데 그렇게 오래전에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일단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문화적으로도. 거기다가 언어도 달라요. 지금 번역된 거거든요.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은 번역된 거예요. 자, 이런 걸 놓고 보면 어려운 게 당연해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우리가 포기해야 되나요? 어려우니까 뭐 여러분 일반 책 같은 거 사서 볼 때 어려우면 그냥 포기하고 말죠. 그런 것처럼 성경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상일까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보여주고 있는 가장 유일한 통로예요. 성경 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반드시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학습해야 돼요. 근데 이제 혼자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선생을 만나야 됩니다. 네, 다시 여기로 돌아왔는데 요한계시록 성경 중에서 다른 성경도 다 어려운데 하필 또 요한계시록은 더 어려운 성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려운 것부터 하면 다른 것들은 다 쉬워진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같이 배우면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와, 성경 읽기 읽으니 정말 굉장히 재밌네. 이런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대한 사실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에 관해서만 국한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대한 그러한 어떤 안목을 키워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과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아, 성경이 참 재밌구나, 성경을 읽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게 저의 목적이에요. 목적. 제가 이 목표,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이제 끝나고 나면 알겠죠. 자, 근데요,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막연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주제를 정해봤어요. 주제. 종말과 교회다. 이걸 이제 풀어서 말했습니다. 종말의 시대의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교회. 교회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건물? 목사님? 네? 십자가? 네.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교회 공동체. 교회의 본질은 공동체예요. 사람이에요. 성도예요. 자, 종말과 교회. 교회 종말의 시대에 우리들의 정체성은 뭔가? 자, 여러분, 종말. 종말. 많이 익숙한 단어죠? 2002년도인가에 타임지에서 미국 사람들에게 설문을 조사했어요. 당신은 종말이 진짜 온다고 생각하는가? 거의 55%가 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중에는 신자도 있겠고 불신자도 있겠고. 55%.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의 중요한 그 참모 중에 한 사람이 이 종말에 대해서 정말 기독교적인 종말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갔다. 그런 뉴스를 어저께 접했어요. 아마도 이 사람이 트럼프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하겠죠. 종말이 올 것이니까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아니면 종말이 어떻게 오게 할 것인지. 참 우리는 이렇게 불확실성 가운데 살고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들어서면서 상당히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더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생각을 잘 하고 있어야 될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왔다가 갈 때가 바람에 흔들리듯이 그렇게 흔들리면서 살아야 될 것인지. 부모님이 교회 다니신 분 손 들어보세요. 와, 맞네요. 여러분들 모태신앙? 아, 모태신앙의 특징은 나는 못해요 라고 하더라. 못해요. 그거는 이제 아니,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자, 그러려면요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종말.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이요 성경적 의미와 다른 경우가 많아요. 이번 기회에 종말이란 뭔가? 자, 이걸 우리가 그 정확하게 그 개념을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종말에 대해서 알아야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정립할 수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교회란 뭔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관련되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의미하죠. 여러분, 그러면 이 두 가지 주제는 우리 존재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져요.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종말과 교회 이 주제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과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말재주가 있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말 잘 못해요. 근데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성경을 잘 해석하는 건 잘해요. 그렇게 제가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의 말을 할 거 하지 않을 것입니다. 뭐 예화라든지 또 여러분들을 막 웃긴다든지 이런 재주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아, 뭐 재미난 이야기 뭐 그런 얘기는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실망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의 뜻이 뭘까? 말씀의 의미한 바가 뭘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걸 듣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매우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서 뭐 여러 긴 얘기 하지 않고요. 말씀을 곧바로 우리가 나누겠는데 여러분 갖고 계신 강의 안에 이 책자에 이 네. 자, 우리가 이제 1절부터 6절 읽었는데요. 자, 1절부터 6절에서 등장하는 캐릭터 세 캐릭터가 있습니다. 자, 처음 첫 번째 누구죠? 여자입니다. 두 번째는 용, 그리고 세 번째는 여자가 낳은 아이, 아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캐릭터 사이에 적대적인 긴장 관계가 발생하죠. 자, 누가 누구를 삼키려고 합니까? 네, 매우 쉽죠. 용의 아이를. 쉽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이 얼마나 쉬운가를 발견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단, 1절부터 6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네, 여기까지가 두 번째 문단. 자, 여기에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두 개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미가엘과 누구예요? 용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미가엘과 용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더라. 자, 세 번째 문단인데요. 여기서도 용이 등장을 하고 또 용이 누구를 핍박하죠? 여자를 핍박합니다. 네. 흥미롭게도 이 세 문단 공통적으로 긴장관계, 대립관계, 적대적 대립관계, 자, 이런 것이 계속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도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세 문단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캐릭터가 누구예요? 용이죠. 자, 근데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 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본문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는 때가 있어요. 몇 절입니까? 몇 절? 9절이죠. 9절. 자, 뭐라고 해석을 해줘요? 마귀고 사탄이다. 그렇죠? 자, 그러고 보니까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상징하는 이미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사탄 마귀를 용으로 이렇게 상징적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용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네. 마귀 사탄은 어떻게 상징한다고요? 용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면 용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이 용을 중심으로 해서 파트너가 바뀌면서 대립관계, 싸우고, 삼키고, 핍박하고, 그런 표현들이 사용되잖아요. 여러분, 용이 상징하는 게 사탄이라고 한다면, 이 사탄을 상징하는 용을 상대로 파트너가 맡기면서 계속해서 싸우고, 삼키고, 또 핍박하고, 이런 상태가 발생하는 현장. 이런 현장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 전투의 현장이다. 그렇잖아요. 사탄이 막 싸워요. 핍박해요. 예, 삼키려고 해요. 자, 그런 그 상황을 우리는 영적 전투 현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까? 네. 자, 여러분. 나는 영적 전투 현장과 관계없이 살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영적 전투 현장에 있습니다. 자,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사탄이 뺏어갔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막 부리고 착취하고, 예, 노예처럼 부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믿는 자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렸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연들이죠. 원래 사탄에게 속했던, 원래는 하나님께 속했었지만 사탄이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삼아서 자기 마음대로 착취하고 괴롭히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값을 치르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사탄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자기 거 뺏겼는데. 그러니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에요. 영적 전도 현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현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런 면에서 이런 영적 전투 현장을 이야기하는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우리와 매우 가까운 본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장의 본문의 제목을 영적 전투 현장이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 영적 전투 현장, 어디서 일어났느냐? 예수님의 탄생의 순간에. 자, 1절 2절 먼저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표적이 보이니, 표적이란 말이 좀 더 적절한 번역입니다. 큰 표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다리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연령을 썼더라. 제가 그림을 그려봤어요. 네. 여러분 재밌으라고 이렇게 그림을 멋있게 그렸습니다. 예, 네, 멋있죠. 아, 여기다가 눈을 좀. 자,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고요. 옷을 입었는데 해를 입었다 그래요. 와, 여러분 이건 멋있는 표현 아니에요? 해를 입었다? 해를 입었다. 멋있죠? 해를 입었다. 예. 그 다음에 발 아래에는 다리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여자의 모습이 좋아 보여요? 아니면 좀 혐오스러워 보여요? 잘 말씀하셨어요. 해와 달과 별을 보고 혐오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해와 달과 별은 많은 노래, 문학, 시 이런 것들의 소재가 되어 왔죠. 사람들 즐겁게 하는 거예요. 해, 달, 별. 자, 그래서 이 여자의 모습은 일단 이제 긍정적이다. 자, 그러면 뭐 그렇게만 얘기하고 끝나면 재미없죠. 도대체 여자가 뭘 의미할까? 그걸 우리가 규명을 해야 되죠. 뭘 의미할까요?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너무 어려운 걸 물어본다 생각할까 봐 여러분 이 그림에 힌트가 있어요. 네? 하늘? 아유, 왜 하늘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아, 훌륭한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충분하지는 않아서 좀 더 진도를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하늘 맞아요. 근데 그건 좀 막연해요. 자, 여러분 이 별이 몇 개예요? 그게 힌트예요. 12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그렇죠. 열두 제자. 탁 자동적으로 나오잖아요. 열두 제자만 있어요. 12랑 관련된 것이 열두 지파. 이게 아주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12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요? 열두 달. 옛날에 연필 한 다스 열두 개였어요. 그 다음에 12 간지. 뭐 그 정도 생각하겠죠? 근데 믿는 성도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12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열두 지파, 열두 사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 우리 아예 졸려고 마음 먹으려고 조신 분 있는데 괜찮아요. 열심히 주무세요. 나중에 깨어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드린 것처럼 10이라는 숫자는 구약의 12지파. 여러분 구약의 12지파는 이스라엘을 이루는 기초가 됐죠. 그래서 12지파 혹은 이스라엘 같은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럼 신약의 12사도는 교회를 이루는 기초가 됐죠. 교회. 12사도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뭔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12명의 사도를 뽑으셨어요. 왜 하필 12명의 사도를 뽑으셨을까요? 11명도 아니고 7명도 아니고 13명도 아니고 왜 하필 12명일까?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예,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자, 꼭 기억하세요. 왜 예수님이 12명의 사도를 뽑으셨을까? 말씀드린 대로 12명의 사도는 사도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랬죠. 12지파를 기초로 이스라엘이 형성이 됐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굳이 12명의 사도를 뽑으신 이유는 12명의 사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는 구약의 12지파의 기초 위에 세워진 이스라엘의 성취다. 이건 약속이고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가는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최종적이거나 그 자체가 완전한 게 아니라 그림자고 약속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약속,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약속과 성취의 관계다. 자,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12별 둘 중에 하나겠죠. 12사도 위에 세워진 교회 혹은 12지파 위에 세워진 이스라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럼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인에게 고함해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자,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어요. 여러분 꿈 많이 꾸시죠? 꿈을 안 꾼다고 하신 분들은 꿈을 잊어버린 분이에요. 꿈을 다 꿉니다. 근데 꿈을 꾸고 나서 기억이 나면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고 싶어지죠. 예. 네. 아니에요? 예, 네, 그건 개인적인 성향이 그렇고. 일반적으로 누구한테 다 얘기하고 싶어집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꿈을 꿨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야곱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자, 꿈의 내용이 뭐냐면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자, 꿈 얘기를 들은 이 야곱이 그 들은 즉시 해석을 해요. 뭐라고 해석합니까? 나와 내 모와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내게 엎드려 절하겠느냐. 이때 이 해를 뭘로 해석한 거예요? 야곱. 달을 뭘로 해석했어요? 요셉의 엄마 라헬, 그다음에 열한별은 누구? 형제들. 근데 여기 요셉만 딱 제하해졌죠. 제하해졌죠. 요셉을 포함시키면 별이 몇 개? 12개. 아, 우연치 않게 해와 달과 12개의 별이 계시록 12장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보고 있는 이 본문과 딱 일치가 돼요. 해와 달과 몇 개의 별? 12개의 별. 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해와 달과 12개의 별이 하나의 패키지로 나와 있는 본문은 이 본문 외에 없습니다. 해와 달과 별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어요. 별이 12개로 나와 있는 본문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치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일치에 의해서 우리는 아하, 창세기 37장 9절과 10절 말씀이 계시록 12장 1절에 그 여자를 묘사하는데 배경으로 사용이 됐구나. 그렇게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말씀을 좀 이해,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해와 달은 누구누구? 야곱과 그의 아내. 그리고 12개의 별은 누구? 그 사이에서 태어난 12명의 아들. 맞습니까? 11개의 별이지만 요셉은 제외됐으므로 요셉을 포함시키면 별이 12개가 되거든요. 그렇죠? 12개. 그러므로 해와 달과 12개의 별. 해와 달과 12개의 별. 딱 요한계시록 여자에 관련되어 그 표현된 해와 달과 12개의 별하고 딱 일치가 돼요. 그럼 이 본문에서 해를 야곱이라고 말하고 달을 그의 아내라고 말하고 12개의 별을 그 사이에서 태어난 12명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역사에서 야곱과 그의 아내에서 태어난 12명의 아들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12명의 아들. 12지파의 시조입니다. 12지파의 시조. 아시죠? 12명의 아들은 각각 이스라엘의 기초로서 12지파의 시조입니다. 시조. 12지파. 자, 그러므로 이 12명의 아들 12지파의 시조다. 그러면 이 12지파의 시조라면 12명의 아들은 12지파를 이루는 출발이 됐고 12지파는 이스라엘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방금 앞에서 12사도냐 아니면 12지파냐 두 개 결정해야 되는데 이 창세기 37장 9절 10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와 달과 12개의 별을 해석하면 12사도예요 12지파예요. 1번 2번 그러니까 1번 2번 2번이죠. 12지파 이스라엘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12지파와 이스라엘은 서로 호환해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는 여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해봤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힌트 단초가 뭐냐면 12별, 12라는 숫자.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두 개의 가능성이 있는데 구약의 12지파라고 하는 것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은 어디를 근거로? 창세기 37장 9절 10절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어려워요? 쉬워요? 해볼만하죠? 네, 해볼만해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막 여러분들에게 주입식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런 뜻들을 같이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근데요 이 여자가요 5절에 보면 네, 아들을 낳아요. 아들. 근데 이 아들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누구가 딱 생각나죠? 예수님이죠. 그렇죠?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뿐이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표현이 어디 나오는 거냐면 시편 2편 9절에 철장으로 저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내용이 비슷하죠. 깨뜨린다 부순다는 건 다스린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다스린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통치잖아요. 이 통치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심판 또 하나는 구원. 여기서 깨트린다 부순다 이건 뭐와 관련된 언어예요? 심판이죠. 그러니까 이 깨트린다 부순다 이 말이나 여기서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다스린다 깨트린다. 근데 이 시편 2편 9절은 시편 2편 9절은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불렀던 노래예요. 메시아. 그래서 시편 2절을 시편 2장을 메시아 시편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2편 9절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로 사용이 돼요. 예수님. 자, 그러므로 여기서 여자가 아들 낳았는데 이 아들이 누구냐면 이는 요 아들을 가르켜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할 때 이것은 시편 2편 9절에 아, 메시아를 가르키는 이 본문을 누가에게 지금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냐면 예수님이에요. 여자가 아들 낳으니 이는 정처 첫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 말은 예. 여자를 통해서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이 여자를 뭐라고 해서 그랬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자, 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메시아로서 예수님. 자, 이 말에서 여자가 아들 낳았다. 이 말은 풀어서 말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 나오죠? 족보. 자, 처음에 족보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돼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낳고 낳고 낳고 낳고 그때 누가 태어나죠? 예수님이 태어나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낳고 낳고 낳고 지금 이 여자가 아들 낳았다라고 하는 거를 쫙 늘어뜨린 거예요. 쫙 늘어뜨려가지고 그 중간에 이 내용들을 다 넣은 거예요. 근데 그걸 한마디로 딱 줄이면 여자가 아들 낳은 거예요.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본데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결국 구약의 역사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어느 날 우발적으로 즉흥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에요. 오랜 역사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경영하신 그 역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역사를 경영해 가셨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우리가 알게 되면 예수님의 오심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묻어났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여기 여자가 아들 낳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오랜 역사의 준비의 과정을 통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이 그렇게 순탄치 않았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용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방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했을 때 딱 용이 기다리고 있다가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한번 이거 생각해 보죠. 지금 사탄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용이라고 했죠. 왜 사탄을 용이라고 했을까? 자, 우리 이 동양에서는 용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죠. 용 꿈꿔보신 분 계시나요? 예를 들어서 왜 태몽에 용 꿈꾸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제가 강의하는데 어떤 아줌마가 집사님이 자기 용 꿈꿔본 적이 있대요. 태몽으로. 근데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용이 사탄을 의미한다, 여기에 필이 꽂혀가지고 모든 용마다 막 사탄을 물러가라 막 그러는 중에 자기 교인 중에 누가 내가 태몽을 꿨는데 용 꿈을 꿨어요. 근데 그분 앞에서 그 사탄이니까 금식하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여러분, 이 문화와 성경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구분이 안 되면 기독교가 굉장히 허접한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이에요. 자, 중국의 심볼이 뭘까요? 중국 용이죠? 용. 중국은 사탄의 나라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중국의 상징은 용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걸 가지고 거기다가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왜 사탄을 용이라고 했을까? 성경에서 찾아봐야 돼요. 자, 여러분 시편 74편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며. 자, 여러분 바다를 나누셨다. 어떤 사건이 금방 떠올라지시나요? 홍해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그 홍해에서 머리가 깨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알고 왜 병사들이죠? 근데 여기 보면 용들의 머리가 깨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용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애굽의 병사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에스겔 29장 3절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놓은 큰 악어라 그랬는데 이 New RSV라고 하는 영어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이건 좀 아카데믹한 거 한 건데요. NIV 성경은 좀 디보셔널 한 거고요. NRSV는 좀 아카데믹한 거예요. 자, 이 번역 성경은 요거를 용이라고 번역을 해요. 드래곤. 자, 여러분 이 번역을 우리가 참고한다면 여기서 뭘 용이라고 하고 있어요? 바로 왕. 자, 우리가 두 개를 살펴봤는데 뭐 뒤에 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두 개의 구약 성경을 보니 애굽의 바로 왕을 뭐라고 했다고요? 용이라고 했고 그 바로 왕의 수하에 있는 용 병사들을 용들이라고 했습니다. 아하, 구약에서 보니까 애굽의 바로왕과 병사들을 용이라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구약에서요 애굽 바로왕 하면 가장 대표적인 악의 세력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대표적인 악의 세력으로 그렇게 일컬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구원사건 그러면 출애굽이잖아요. 그렇죠? 출애굽.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악의 세력, 대표적인 악의 세력 바로왕 애굽.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구원사건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출애굽.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악의 세력으로 이 바로왕과 그 병사들을 일컬었던 용을 가지고 신약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악의 세력. 물론 이 사탄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넘나들면서 활동을 했지만 구약에서는 정체를 감추고 주로 그런 나라들, 왕들을 통해서 활동을 했어요. 자, 그 배후에서 조종했던 그 용이 사탄이 조종했던 그 세력으로 애굽의 바로왕과 병사들이 있었는데 예, 그걸 일컬어서 용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신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악의 세력은 사탄입니다. 사탄을 설명할 때 구약에서 애굽의 바로왕과 병사들을 일컬어 사용했던 용을 가져다가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사탄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사탄과 관련해서 구약의 애굽의 바로왕과 병사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게 사탄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이해의 폭이 넓겠죠. 자, 그래서 말이죠. 용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지고 구약의 애굽, 신약의 사탄. 이 표현 하나로 이 두 개의 그 개념을 서로 엮어줄 수가 있어요. 그럼 사탄에 대한 이해가 더 폭넓어진단 말이에요. 자, 이게 요한계시록이 이 독자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사탄이라고 그냥 말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고 용 그러면서 사탄을 의미하는데 아예 구절에서 용은 마귀 사탄을 의미한다고 아예 그냥 직접적으로 설명해 줬잖아요. 근데 그 용이라고 하는 그 말의 그 용례를 보니까 구약에서 애굽의 바로왕과 병사들을 가리켜서 사용했던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애굽의 구약의 애굽까지도 같이 생각해 만들어요. 그래서 악의 세력의 그 연동성 이것을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독자들을 배려하고 있는 거죠. 자, 이해가 되세요? 네. 기말고사 시험에 나옵니다. 네. 왜 요한계시록에서는 사탄을 용이라고 했는가? 자, 이걸 알려면 구약의 어떤 본문을 근거로 제시를 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74편 13절 그리고 에스겔 29장 3절 등등등. 기말고사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근데 그러고는 싶어요. 강의하고 나서 잘 이해했는지. 네? 아. 네. 자. 자, 근데 이 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 머리가 일곱이고 뿌리 열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일곱이고 뿌리 열이라. 네. 여러분 그 혹시 화가 중에 달리라는 사람 알아요? 달리. 달리.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초현실주의자인데 초현실주의 서리얼리스트. 제가 이번 겨울에 그 플로리다 템파란 데 가가지고요. 이 달리라는 화가의 뮤지엄에 갔었어요. 그 사람의 그림을 쫙 봤어요. 근데요, 다 심볼이에요. 상징. 어디 가요? 어? 어디 가? 어디 가? 화장실? 화장실 미리미리 갔다 와주세요. 우리 몇 시에 끝나요, 근데? 예? 아, 4시에 끝나요? 4시에 끝나요? 네, 알았습니다. 네, 저는 시간을 잘 지켜요. 근데, 네, 제가 시작하는 시간도 잘 지켜주세요. 제가 조금 늦기 시작했어요. 인정하시죠? 예. 네, 그러니까 저 10분 늦게 끝날게요. 저는 딱 제가 시작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시면 저는 끝나는 시간도 정확하게 끝납니다. 예, 진도와 관계없이 시간되면 딱 무조건 다 끝납니다. 이 초현실주의자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려다 보니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인간의 내면의 세계라는 게 표현하려다 보니 어떤 방법을 쓰냐면 심볼을 사용해요. 심볼.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어떤 면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것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징이 되게 많아요. 지금 여기도 보면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상징을 살펴보는데 자 방금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 용이다. 왜 사탄을 용이라고 했을까? 라고 했을 때 어디를 찾아갔어요? 어디를 찾아갔어요? 구약을 찾아갔잖아요. 제가 막 상상해서 아, 그건 이런 뜻이야 저런 뜻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그 상징의 의미를 추적하는 구약의 어떤 일정한 그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용이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라. 되게 해괴망측하죠. 제가 달리라고 하는 그 화가의 여러분 혹시 좀 이따 끝나고 나서 달리 한번 쳐보세요. 되게 유명한 화가예요. 네, 피카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림을 보면 해괴망측해요. 근데 다 그게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해설자의 해설을 딱 들으니까 와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그걸 막 아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림이. 그걸 모르면 너무 재미가 없어. 나랑 관계없는 것처럼 보여요. 요한계시록도요. 아, 이 상징이 이런 뜻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이걸 알면요. 너무 재밌어요. 자, 보세요.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어리라. 재미없죠. 이게 도대체 뭔가. 무슨 괴물 영화도 아니고. 자, 이걸 알려면 역시 구약을 배경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부분의 상징들은 딱 구약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상징을 해석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그러면 차차 찾아가면 자 여기 보면 다니엘서에 네 마리 짐승이 나오는데 네 마리 짐승 그 중에 넷째 짐승의 뿔이 열 개입니다. 열 개. 자 그 다음에 네 마리 짐승 중에서 셋째 짐승의 머리가 넷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네 마리 짐승이 있어요. 네 마리 짐승. 굉장히 이 아주 그 고난도의 산수입니다. 네 마리 짐승이 있는데 셋째 짐승의 머리가 네 개예요. 그러면 네 마리 짐승의 머리를 다 합치면 몇 개? 일곱 개?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뿔, 뿔. 여기 보면 넷째 짐승의 뿔이 열 개라고 했죠? 그렇죠? 그럼 네 마리 짐승의 뿔을 다 합치면 몇 개? 에? 열 개? 확실해요? 안 속네. 맞습니다. 10개입니다. 누구는 13개라 그래. 13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저기 지금 막 웃는 분 같은데. 예. 왜냐하면 넷째 짐승의 뿔이 10개니까 나머지는 다 하나씩 있다고 생각해. 여러분 뿔은요 말 안 하면 없는 거죠. 머리는 말 안 하면 자 넷째 짐승이 3개라고 했는데 나머지는 말 안 하잖아요. 그러면 머리는 말 안 하면 몇 개씩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씩 있는 거죠. 뿔은 말 안 하면 없는 거죠. 어이, 훌륭하십니다. 자, 그러면 10개의 뿔, 일곱 머리. 10개의 뿔, 일곱 머리. 그러면 다니엘서를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편지예요. 1장 4절에 보면 편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편지는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죠. 발신자는 누구? 당연히 요한이겠죠. 요한 계시록이니까. 수신자는 누구? 일곱 개 성도들. 자, 일곱 개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초기에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초기에 교회의 멤버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외우고 자랐어요. 특별히 다니엘서 7장의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네 마리 짐승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모양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그러면 네 마리 짐승의 뿔이 10개다 합치면 머리가 7이다 금방 다니엘서 7장의 네 마리 짐승을 떠올렸을 것이다. 네. 이건 우리가 충분히 그런 가능성을 그렇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용의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 7장의 네 마리 짐승을 떠올렸을 것이고 또 요한은 그렇게 의도해서 이 용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요한은 다니엘서 7장의 네 마리 짐승을 연상시키려고 했을까? 그것은 다니엘서 7장의 네 마리 짐승은요 애굽과 똑같은 성격을 가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악의 세력입니다. 세상 세력이에요. 자, 바로 이 지금 요한은 사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용으로 표현합니다. 이 용으로 표현하면서 자, 무엇을 그 관련시키고 있느냐? 애굽.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네 마리 짐승. 이 네 마리 짐승은 10개의 뿔, 일곱 머리. 이 특징을 통해서 네 마리 짐승을 연상시켜주고 있죠. 근데 이 애굽과, 애굽의 바로왕과 병사들을 이제 포괄적으로 애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애굽과 네 마리 짐승의 공통점.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악의 세력. 자, 이 두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지금 사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마치 구약의 애굽의 바로왕과 병사들 같은 존재고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네 마리 짐승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설명함으로써 사탄에 대한 어떤 이해를 더 깊고 풍성하게 해주고 있다. 자, 그런데 이 사탄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탄을 상징하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여자가 출산,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하나 이게 풀어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여자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그다음에 아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용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사탄. 아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탄생하려고 할 때 그걸 방해하려고 누가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예. 영적 전투의 첫 번째 원자. 예수님의 탄생의 순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보여주는 복음서의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헤롯 대왕이 2세 이하의 모든 아이를 죽였을 때. 그때 그 타겟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성탄절이 오는데요. 예? 성탄절 와요, 조금 있으면. 에?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 12월 되면. 와, 엊그제 같았는데, 1월달이. 확실히 100% 예언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와, 엊그제 같았는데. 그렇게 지난 12월도 그렇게 얘기했었죠? 네. 여러분들은 세월이 가는 속도감을 잘 모르실 거죠. 나이가 들면 세월을 가는 속도감을 더 느끼게 됩니다. 네. 그러잖아요. 20대는 20마일로, 30대는 30마일로, 40대는 40마일, 50대는 50마일로 시간이 간대요. 어쨌든 여러분 12월 되면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셨나? 그동안 맞이해 오셨나요? 아무 생각 없이? 오, 예수님 뭐 크리스마스니까 막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또 뭐 데이트하고 그냥 이 좀 눈도 오면 거기에 또 이렇게 취해 있고 즐겁고 가볍게 그렇게 보내오진 않았나요? 성탄절이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성탄절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었다. 이게 성탄절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 예수님 태어나고 나서 어디에 누이셨어요? 구유에. 생각해보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에요. 위생적으로도 그렇고요. 요즘 그러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다 쓰고 버릴 건데 금방. 최고. 최고로 다 하잖아요. 유모차도 최고로. 이렇게 좀 값싼 걸로 하면 뭔가 좀 이상한 서러운 마음을 갖는 것 같아요. 저는 유학하면서 미국에서 이제 석사하고 영국에서 박사했는데 첫째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둘째는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다 얻어서 유모차니 침대니 다 얻어서 근데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비할 바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정말 그 마구간이라고 하는 그 축축한 데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알 때가 누일 데가 없어가지고 구유에다가 딱 누이셨어요. 사실 이 저도 우리 제 아내가 출산하는 걸 이제 옆에서 보면서 얼마나 위생적으로 조심해야 되고 하는 걸 제가 정말 눈으로 확인했는데 마구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럴 수가 없는 곳이에요. 물도 어디서 구할 수도 없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오셔서 하실 일이 사탄이 싫어하는 일이에요. 에덴에서 인간을 자기가 망쳐놨잖아요. 그렇죠? 한번 재미를 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그걸 되돌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 기분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다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구절에 보면 용을 뭐라고 처음에 뭐라고 해석을 했어요? 뭐라고? 옛뱀이라고 했죠. 옛뱀.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옛뱀 어디서 활동했던 에덴에서 사탄이 옛뱀을 통해서 활동했잖아요. 그때 재미 봤었거든요.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해서 초래된 그래서 망가진 이 인류 이 우주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때 재미본 사탄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그 사건 속에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었는가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 이제 곧 오는데 그냥 정신없이 보내지 마시고요. 기도하고 또 성경도 좀 보고 그러면서 영적 각성의 시즌으로 한번 삼아보면 너무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걸까요? 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저희 목사님 여기 예 다 했습니다. 성탄절 때 그 금식하고 기도회 하고 성경 읽히고 금식까지는 좀 그렇더라도 좀 그 영적 전투의 그런 현장을 생각하면서 한번 역적 각성의 시즌을 한번 삼아보는 거예요. 자, 근데요, 여러분 이러한 그 용의 공격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여주겠냐면 5절 말씀에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어떻게 했어요? 올려갔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승천. 승천의 의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사탄의 공격이 실패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걸 딱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자, 오늘 시간이 다 됐어요. 제가 이제 10분에 끝나기로 양해를 구했어요. 5분 남았는데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 말씀. 세 개의 캐릭터를 우리가 공부했어요. 처음에 여자, 아들, 용. 네. 처음에 어려웠는데 듣고 보니까 쉬워졌죠. 네, 제가 말했잖아요. 네? 설명을 들으면 다 쉬워진다고. 근데 아무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프로페셔널. 네. 자, 용은 뭘 의미한다? 사탄을 의미한다. 아이는 뭘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자 이스라엘. 자, 1절부터 6절 말씀 사실 우리가 6절도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놔뒀어요. 일단 5절까지 우리가 보면 이거를 이제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오심이 사탄이 싫어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든지 막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의 순간에 어쨌든 그런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인하여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었다. 거기에서 사탄은 패배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했다. 이 승리를 꽝 도장 찍어주는 게 뭐냐면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승천. 자, 그럼 이 12장 본문이 막 뭐 어떻게 느껴져요? 야, 영적 전투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승리했구나. 근데 그 승리가 우리랑 관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예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